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 원장 조동혁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신문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로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남자 68세, 여자 72세로 10년을 앓다가 사망을 한다는 보고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말하듯이 10년 동안을 앓는 이유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병치레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 20년도 안 된 사이에 한국인의 수명은 13년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13년가량의 수명 연장은 이런 만성병의 예방과 더 정확한 치료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바른 치료로 더 오래 사시다 보니 자연히 그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전자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의학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접종 같은 예방만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조절하여 삶을 몇 년 연장시켰고 당뇨의 관리와 고지혈증 관리 등으로 몇 년의 삶을 또 연장시켜서 이루어진 수명 연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의 발전된 최첨단 의학 지식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더 건강하고 더 오랜 삶을 사는 방법들이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건강 증진의 요법으로 지난 3,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항산화 요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당뇨, 고지혈증, 신장병은 산화작용을 더 많이 일으키며 이는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증, 즉 하드어택과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망통계 자료를 보면 당뇨가 사람의 평균 수명을 16년 짧게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일찍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때부터 당뇨가 있는 분까지 항산화 주사요법으로 혈관의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은 추후 동맥경화증을 방지하거나 재현할 수 있어서 또 다른 건강한 생명 연장을 하리라 믿기 때문에 저도 그 항산화 치료를 직접 받고 있으며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고모, 사촌, 사촌의 장인 장모까지도 이 항산화 주사 요법의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건강 증진의 치료를 하셔야만 진정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은 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